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노동기급과 직맹원들의 회고 모임 주체의 태양 우리 수령님과 노동기급이 12일 만경대 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부문 직맹일꾼들, 접견자, 연고자, 노동자,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.